Now I'm crazy for you, crazy falling. 내게만 보여줘 그 눈빛. Crazy for you, crazy falling. Eyes on me. 내게 좀 더 깊이 길을 잃어. 광물이 이어진 세계 미로 미로. 어서 빠져들길 바래. 시간도 잊어가길 바래. 빛나는 무대 위에 펼쳐지는 가는 액션 내 가슴 뛰게 하잖아.